정말 이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맛이 하늘에 내 눈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데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날 울려 놓고 가는 바람 창 밖 바라보며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며 네 물고도 싶었다가 저 멀리엔 표해줄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 님은 모시려나 바람맛이 하늘에 나를 울려 놓고 가는 바람 나를 울려 놓고 가는 바람